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대회 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다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고 23돌세 점에서 러시아 아르톤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